한 여자를 짠하게 울리고 가버린 한 남자가 있었으니 자, 그 노래 한번 땡겨보시겠습니까? 어디 한번 빠져봅시다. 짠짜라.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지금 막 돌아온 국민 가수 장윤정.